예. 이제 14페이지 본문 7입니다. 일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모든 법에 통달할 수 없다네 했습니다. 일심.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일심은 우리의 그 천연한 본심을 얘기한 거예요. 천연한 본심은 안 밖이 없는 개개인의 나를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어긴 것이 있으면 그런 말입니다. 어기는 것이 있으면은 그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런 말이에요. 마치 중천에 해가 떴는데 그 밑 아래 어떤 구름 한 점이 있으면 통째로 온전히 밝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듯이 그 일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어기는 것이 있으면 모든 법에 통달할 수 없다. 예. 이 모든 법은 우주에 있는 모든 이치를 통틀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심은 청정하여 스스로 이러해서 스스로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것은 이제 그 모두 늘 들어서 귀에 못이 베기도록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러이란 말은 여기에서 일심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근데 일심이란 것은 우리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천연한 나고 죽음이 없고 속박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천연한 그 마음을 말한다. 그 마음은 청정해서 스스로 그냥 누가 그렇게 헐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헐락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러하다. 가끔 그런 비유를 들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울역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 사람이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역을 물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서울역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생겼더라. 손으로 이렇게 기르면서 그냥 대라 이러이러하게 생겼더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서울역을 그대로 보고 온 사람이, 아주 똑똑히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손으로 이러이러하게 생겼더라 이런 한순간에 그렇게 한 그 말 속에는 서울역이 그냥 소상히 다 드러낸 소리지요. 예. 예. 그러듯이 여기서 청정하여 스스로 이러해서 한 말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원래 그 마음이 부처님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없는 그런 함을. 근데 그런 성인들은 함이 없는 함을 한다겠죠? 무의함이다. 함이 없는 함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는 아주 수용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 없으면 당초에 한 것이 없지, 한 것도 없이 하냐, 그런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청정하의 스스로 이러해선 소리는 그런 함이 없는 함까지를 포함한 그런 말이에요. 이러해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거기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개개인의 그 천연한 자성에 그 마음 시체에 그냥 다 갇혀져 있습니다. 백년이고 천년이고 억만년이고 살아요. 안 먹고도 살아요. 지금 벌어먹고 살라고 고생들 많이 하지요. 모든 것이 먹으려다가 죽습니다. 먹다 죽어요. 예. 고기도 그 낚싯밥 먹으려다 걸려들어요. 예. 근데 안 먹고도 산다는 말이 어떻게 수용됩니까? 근데 어째요? 여러분들이 그 테레비에서 많이 봤지요? 그 이 30대 젊은 그 청년이, 아니, 30 미만이 있던가? 10대. 그런데, 10개월 동안을 물도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 둘레 줄을 치고 혹시라도 속임수가 있는가 해서 비디오를 설치해놓고, 감시해 가면서 그 과학자들이 모두 세상의 학자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10개월 동안을 물도 밥도 안 먹고 살아요. 물도 밥도 안 먹고 사는 과정에서 또 그 인도의 그 고브라한테 세 번이나 물렸어요. 근데 약도 안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독도 안 번져요. 그 자리만 조금 약간 상했을 때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데 지금 80살 먹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활동하고 다닙니다. 사방 천지를 활동하고 다녀요. 근데 80년을 안 먹고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 80년을 안 먹고 산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의심되면은 내일 내가 여기 그 CD판을 갖고 와서 여기 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이 다 찍었어요. 하고 실험을 합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한 번씩 실험을 해요. 혹시라도 무엇을 그냥 그렇게 모두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지만은 먹는가, 물이라도 마신가 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피를 빼서 조사를 하면 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지금 80살이 넘었는데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활동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것도 뭐 이 KBS, MBC 방송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만은 서울에 지금 한 10년이 넘으신 게 이제 여고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도 졸업했겠습니다. 사회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도 두 사람이 이제 어느 곳으로든 봅니다.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발밑으로도 보고 그냥 이 두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눈을 겹겹이 개려넣어도 책을 다 읽어요. 누군지를 알고. 그런 분이 세월에도 두 사람이나 있죠. 근데 어찌 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참으로는 불법을 수행한 분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절대 남 알게 쓰지를 않습니다. 참말로 정법을 수행한 이라면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니라면은 그런 신통이 있어도 안 써요. 예, 쓰지 말아야겠으니까요. 그런 신통을 쓰게 될 것 같으면은 후래에 정법이 이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누진통 등등 이 다섯 가지 신통은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그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통을 부리면은 세상 사람은 그 신통의 혹에 가서 글로 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절대 신통을 쓰지 마라. 부처님 아주 유언에서 당부해 놓은 짓입니다. 그래서 신통을 안 씁니다. 그래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냥 우리의 자성, 천연한 자성 가운데 다 갖춰 지니고 있어요. 예? 가는 것, 오는 것도 없어요. 간 바 없이 가, 오는 바 없이 와, 머물어서 머문 바 없이 머물어. 그래서 그걸 무거물의 영무주라 해요. 또 경전에 나오고 조사의록에도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10호 중에 열애란 이름이 있어요. 열애. 세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다는 말이고, 열애라는 소리는 온 바 없이 온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어, 온 적 없이 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리를 깨달아 나로 인해서 사무친이들은 그러죠. 그 자리에서 걸면 건 바 없이 걸어가지요. 예. 그래요. 앉아서 앉은 바 없이 앉아요. 그걸 무의함이라, 한 바 없는 없이 하는 함이다. 그런 모든 성현들은 그 한 바 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머뭄도 없는 그냥 이대로가 열애다. 그냥 이대로 부처예요. 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망난 낳아놓은 애기가 어른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죽을 다 갖춰 지녔지만은 발은 걷지 못하고 손은 놀리지 못하고 어째요? 입이 있지만은 말은 못하지요. 귀가 있지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성을 매해가지고 자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다 풀어 쓰지 못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참 쉬운 일이고 참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생각이라는 생각들을 한 생각도 없이 싹 완벽하게 내려놓으면은 그 실체가 드러난대요. 근데 그 실체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어쩌냐고 꿈속의 사람이 꿈의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으면은 이짝 세상이 보여. 근데 꿈중에 들어가버리면 또 꿈의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젠가 그젠가도 얘기했던가요? 꿈. 이 도리는, 이 진리는 여러 측면으로 그 깨닫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깨달는 길로 열려 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실은. 아는 사람이 보면은. 우주, 이 허공이 암팍이 없는, 암팍이 없는 원리만 바로 끼어 들어가서 깨달아도 이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또 꿈, 꿈끼는 그 이치만 바로 깨달아 알아도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쩌면 그 꿈을 지어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꿈을 지어 만든 것이요. 그런데 지금 잠자지 않고 살아 움직일 때가 그 마음을 더 마음대로 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마음대로 쓸 때는 그 꿈의 세계를 못 만듭니까? 왜 그럴까요? 아, 지금 살아 움직일 때가 그 마음을 더 마음대로 쓸 때니까 그 꿈 세계에서 조금 부족한 과정이라도 살아 움직여서 그냥 마음대로 쓸 때니까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지요. 근데 꿈의 세계 같이 그런 세계를 왜 전개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지요, 여러분. 왜 그런지를 몰라. 그 이치만 바로 알도 그냥 깨달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못할까요? 중생으로서 이 큰 관념이 꽉 깨들어 있는 생각으로 그냥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닌 능력을 오히려 이 꿈 안 끼고 이 살아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한 게 더 잘 쓸 것 같지만은 그 자성의 능력을 부려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깊이 잠들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자성의 능력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죠. 중생으로서의 그 쓰는 그 관념의 생각이 완벽하게 내려놔 비워져 버렸어요. 잠잠 게 그러겠지요? 네. 그래요. 완벽하게 내려놔 비워버렸을 때에 그 자성이 한번 번쩍 능력을 이렇게 번쩍거릴 때에 그런 세계를 전개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은 그렇게 전지전능해요. 성경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믿는 성경 책이 부처님 경전이에요. 아함경이에요. 그런 게 아함경과 성경이란 책도 나와서 세상에서 책방에서 모두 팔지요. 법화경과 성경이라는 책도 나와서 팔. 나한테 있어요. 그래도 노마 법왕청에서 그것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러면 노마 법왕청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 가만두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처에서 이 그 인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찍어낸 그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냥 둡니다. 그것은 예수 19세 때까지 역사가 없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3개 사원에 예수가 살아서 입었던 옷과 가졌던 비품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서 과학자들이 방사 측정 검사에서 확인한 바가 있어서 불자였던 예수란 책이 나왔지요? 네. 예. 지금 뭔 말에다 흘러갔어? 예, 그래. 전지전능 말 나왔다 글로 갔어. 그래 우리 자성은 그렇게 전지전능하기에 그렇게 꿈의 세상을 전개해 놓습니다. 아미타불 법장비구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그러한 마음의 능력에 의해서 전개해 놓은 세계가 밖으로 전개되어 있는 법장비구가 말해 놓은 극락세계예요. 밖으로도 극락세계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극락세계 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스승 만나서 깨닫기보단 몇십 곱절 어려워요, 사실은. 전지전능하다. 예. 그래서 그 기독교 성경학계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의 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근기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염불문이에요. 그래서 염불에서는 착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만 착히 부르고 믿으면은 극락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극락은 또 그렇게 아주 정말로 그 부처님 시긴대로 지극히만 하면 극락도 그 극락도 갑니다. 근데 그 극락 간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극락에는 하품, 중품, 상품이 있어요. 하품에서 중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중품에서 상품 가기가 또 어려워요. 거기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성불도 넣을 때 그거 나오지요? 예. 예. 그 성불 오는 자리 바로 못 올라가. 아. 그래서 상품 갖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상품 상생한 데에서 무량수전을 가서 아미타불 그 법장비구 아미타불을 칭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장비구 법문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도 깨달아야 돼요. 부경에는. 그러나 이 중생의 세계처럼 그런 고들이 없다 해서 극락을 좋아합니다. 밖으로 구성 이루어진 극락을. 천지전능. 이 뭐예요? 동양에서는 한우를 당초에 바뀌었지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이 따로 있다 해서 하늘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첫자 어찌 됐어요? 이렇게 위에 한일자 끊으신 것이 하늘이에요. 밑에 또 한일자 딱 끊어보는 것이 땅이에요. 천지입니다. 그 천지의 이치를 꿰뚫어버려서 그냥 받치고 있는 것이 하늘천자입니다. 이게 천지 이치를 꿰뚫어 받치고 있는 것이 하늘천이에요. 근데 이게 꿰뚫어 받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사례민자지요? 예. 예. 그걸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양의 당초에 이 부처님 아니도 유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 땅의 그 말은 그냥 우주 이치를 꿰뚫어 지니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그 말은 뭔고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은 개개인인이 지니고 있는 천연한 본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동양에서는 원래. 그래서 뭐라 해요? 어른들이, 아, 저놈은 생긴 것이 곱게 생기고 참 기생 오래같이 생겼는데 천생이 고약한 놈이야. 그러지요? 그 천성이라고 그러지요? 천성.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우를 동양에서는 저기 우러러 봐서 푸른 것을 한우라고 하지를 않고 원공위천이다. 허공이 멀면 저 푸른색을 이루는 것,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일러서 하늘이라고들 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주 창조하는 그런 전지적인 능력을 지닌 하늘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원공위천이다. 우주를 창조한 그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개개인인이 지니고 있는 천연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고 저놈은 또 저렇게 생기기는 못나게 생겼는데 아주 천성이 아주 고와 그러지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참 어느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이 부처.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불이란 오르는 성질이고 물이란 내려가는 성질일세 그렇게 보였습니다. 불은 어째요? 어쨌으니 탐은 불꽃은 우로 오릅니다. 물이란 어쨌으니 알로 내려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불이란 오르는 성질이고 물이란 내리는 성질이다. 이런 그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르는 성질, 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이치로 따져서 생각하면은 하늘 땅 사이로 벌어집니다. 지금 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렇게 다 내가 해놓은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여러분의 본성을 천연한 본성을 존중한 의미에서 다시 언어 소리를 빌려서 언어 소리 이전의 도리로서 여러분의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천성의 실체를 보여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개의 도리다고 합니다. 개개의 도리. 개개의 도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 하나가 격식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격식 안의 일이에요. 격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누운 것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모두 그런 상대성 원리 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격의 도리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격식 밖에 뛰어난 일이다. 그 격식 밖에서 그냥 격식을 초월한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와서 온 바 없이 오는 것 격식을 떠난 일입니다. 가서 간 바 없이 가는 것 격식을 떠난 것입니다. 머물러서 문마 없이 머무는 것을 격식이 떠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격식을 떠난 이런 도리는 전혀 은은하지 않아도 그냥 업권가장이라 관계없이 그냥 서로 통해요. 희한하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도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알고자 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고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도리입니다. 본문 8에 각오음이 스스로 이르거늘 먼 것이다 거짓이다 추궁하랴. 양이 도리밖에 먼 짓이여 한다든가 그것은 거짓이여 한다든가 해서 그걸 추궁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놓고 보면은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아 그냥 개개인이 다 본래부터 지녀서 본래 그런 것인데 그냥 그렇게 모르고 있어서 가만히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자리를 깨닫고 나서 운이들이 많습니다. 앞 옷자락에 다 젖들어 운이도 있고 때로는 허허 기가 막히다고 무릎을 치면서 허퉁해서 웃는 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쩌면 알아놓고 본 게 별것이 아니오. 왜 별것이 아니오? 원래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도 지금 온 이유가 뭐입니까? 지금 보고 듣고 아는 생각는 그 실체를 알라고 온 것이지 그 밖에 것 알라고 온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 지금 다 그대로 지니고 있어. 그 놈으로 지금 나가 보고 있는데 그 자체로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알아놓고 보면 참 허망하다. 기가 막힐 일이. 그런데 이 아는 것도 그 자리 아는 것도 그런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짓이 중생짓이어서 그것을 업권의 일이라 해서 버리려고 아주 발등을 치고 보림을 합니다. 깨달은 후에 아까 그랬죠? 모두 이 중생의 관념에 의해서 전능한 능력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 그런 것이어서 그걸 버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다 나중에 다 꺼놓고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 자성에 지니고 있는 능력 신통이요. 우리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것 전부 신통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그냥 깨달아가지고 보림을 싹 그저 깨끗이 마쳤을 때에 두 다리를 펴고 울었답니다. 문수보살이라고 하면 칠부로 조사요. 당신의 지도하에 일곱 부처가 나왔어. 그런 위대한 보살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일을 다 보림가장 마치고 발을 뻗고 울었다. 어째서 울었게요? 수수께끼. 어째 울었겠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다 맞춰놓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일상에 쓰고 있는 모든 동작 등등등이 전부 신통묘행인데 그걸 버리려고 그렇게 그 여러 겁을 그냥 고생을 했어. 네, 여러분이 이제 그 이 관념을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버려야 돼요. 버려서 깨달라 보림으로서 다 닦고 나면은 문수보살이 발을 뻗고 우는 도리를 그 심경을 알게 된다. 예. 오미 스스로 이렇거는 그냥 부처요. 스스로 일억헌을 헌거성장 이 천연한 부처의 자리를 그대로 그냥 보여준 소리입니다. 스스로 일억헌을 뭔 것이다 거짓이다 총알이야. 뭔 것이 무엇이 뭔 거 이치에 뭔 것이 뭐 있어. 전부 다 그 이치여. 거짓이 어디가 있어. 전부 다 심의 몸을 그 마음밖에 다른 물건 없어. 어쩌니 꿈속에 보고 있고 그냥 그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물이 지 마음이여. 아니 지 마음에서 아니라 그 마음에서 파생된 한 생각이여. 산천초목도 자꾸 자기 지 마음에서 나왔어. 일심소조여. 한 마음으로 다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개개인이니 업겁을 통해서 이 매온 그런 음력으로서 각각이 그런 음력으로 해서 더불어 이뤄놓은 것이지만은 어쩌냐 꿈속에서 만들어놓은 세상은 일심소조다. 그걸 진짜 일체 유심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한 마음으로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전지전능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업권으로서 이렇게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세상은 어부 세상의 것들은 각각이 이끈 업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동업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일체 유심조예요. 어째서 어떻게 일체 유심조 해석이 달라. 심해의 문물이니까 산천초목 무정물가장도 다 마음으로서 된 것들이다 그 말이여. 내 한마음으로 된 것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 그런 말이여. 일체가 다 마음으로 된 것들이다. 마음으로 지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돌이 해석이 달라. 어떤 때 일체 유심조돌이는 일심소조고 어떤 때 일체 유심조는 공업에 의해서 이루는 세계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마음밖에 다른 물건이 아니고 각각이 이끈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만들어놓은 것들이다. 된 것들이다. 이런 얘기. 이런 멍청한 내가 누구 이름은 안 들매길 합니다만 부산서 대단한 분 부산 이런 도인에서 그 부산 앞바다에 그 뭐 요령 뭔도? 응 오륙도. 오륙도도 가슴에 있대요. 자기가 만들어낸 곳이래요. 부산 앞바다도 자기가 만들어요. 이런 농촌 어째서 그냥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놓는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어째서 불성은 하나니까 80칸 집을 지었다. 80칸을 그 탁탁탁탁 80칸을 닫아놓으면은 그 공기가 딱딱 80칸으로 나눠져 있다가 태풍이 확 밀어버리면은 그냥 그 80칸에 갇혀있던 공기가 하나가 되어버리듯이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이 그냥 하나다. 불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 세존도 뭐 오륙도도 내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빡빡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부처님이 일체 유심조라고 안 했느냐 그렇게 일체 유심조 또리를 실경에서 자기가 맛을 봤어야지. 아니 설사 맛을 봤더라도 보름에서 그 일체 종기를 잃었어야지. 그걸 알지. 법장 비구가 48원 서원에 의해서 만들어낸 극락세계가 일심소조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꿈속에 만들어낸 세계가 일심소조예요. 오직 자기 한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삼천대천세계에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진 것들은 동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체 유신교 도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아 맞출 것 같으면은 이치에서 먼 것이니 가지간 것이니 맞은 것이니 거짓이니 진실이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참이니 거짓이니 논하지를 말아라.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다. 그래서 나는 한때 이런 개성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청정 본자연커니 막론 거래상하라. 청정에서 본래 자연이요. 자연이거니 오가는 거래상을 논하지를 말아라. 삼삼은 번성군이라. 삼삼은 위에 치를 밑에다 놓고 밑에 치를 아래다 놓고 어찌해도 구를 이루느니라. 이런 개성을 한때 취해서 읊고 즐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찌해야겠는가. 황금은 깊은 곳에 있으며 금은 흙은 드러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황금이니 금은 흙이니 그런 데서 이치를 찾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개개의 도리로서 여러분의 본연 청정한 자성을 그대로 들추어서 통째로 보이는 개개의 도리입니다. 20페이지 본문.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거든 무심으로 공덕을 행하여라. 방금 가고 오미 스스로 이를 그는 먼 것이다 거짓이다 추궁하랴. 그리고 18페이지 본문. 나도 난 형상이 없어서 남이란 것 비춤과 한 가지네 그랬습니다. 예. 나도 난 형상이 없어. 여러분 어쩌냐게 꿈속에 여러분 몸이 댕기지요, 다니지요. 근데 꿈속에 그 몸이, 꿈속에서는 분명히 자기 몸이에요. 다치면 아프고, 뜨거운 것을 잡으면 뜨겁고, 얼음을 잡으면 손이 시립니다. 그런데 그 몸땡이 어떻게 없다 하겠어요? 응?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몸뚱이 없는 놈이지요? 예. 어째서 그런데 없는 놈인데 다치면 피가 나고 불을 잡으면 뜨겁고 얼음을 쥐고 있으면 손이 시릴까요? 그것들이 전부 관념이에요. 얼음이란 것은 쥐고 있으면 손이 시린 것이다. 불이란 것은 뜨겁고 손이 뒤인 것이다. 관념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쩌냐게 꿈은 꿈의 몸은 나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나서 난 것 아니요. 어쩌냐게 꿈 몸만 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다 그래. 예. 나도 난 형상이 없어서 남이란 것 비춤과 한 가지네. 남이란 것 비춤과 한 가지네. 자, 조용동시 비치고 쓰면 한때 한 하는 행동, 그분의 행동을 함이 없는 행위라고 그래요. 부피치고섬을 한때한다. 근데 여기서도 남이란 용이 되고 비춤이란 체가 됩니다. 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할 때에 삼신을 얘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할 때는 이 비춤이 용이 되어요. 쓰는 것이 된데 그 쓴 이 글자도 어느 때 쓰냐에 따라서 용이 체가 됩니다. 남이라는 것 비춤과 한가지네 그 소리는 이게 한가지네 할 때 비춤은 체가 돼요. 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고요한 청량한 마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남이란 어쩐 게 꿈속에 그 몸뚱이가 그 육신인지 알지만 그냥 육신 아니여. 그냥 그 마음 덩어리의 영이? 예. 그래. 여러분들 지금 그 몸뚱이 그냥 마음 덩어리요. 아, 그냥 모순 있는 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알아듣게 하려니까 할 수 없네. 그냥 마음 덩어리다고. 아는 사람이 이런 말 해도 그냥 방만이 내려. 내가 방만이를 무릎 쓰고 그 저 밑에 있는 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만이 맞을 것을 그냥 아주 갖고 허구한 소리요. 비춤과 한 가지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이름이 어젯밤 꿈속의 상들과 같은지라. 어쩌면 꿈속에 모두 있는 형상들과 같단 말이에요. 이러히 응하여 나툼이 세존께서 누리는 일상일세 그랬습니다. 이러히 앞에서 설명했죠. 이러히 함이 없는 함.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본래의 함이 없는 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망각한 데서 여러분들은 그걸 잊고 지낸 것입니다. 이러이응하여 나툼이 이러이응하여 나툼이 세존께서 누리는 일상이다. 근데 이 세존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모든 불보살을 사는 일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째야 하겠는가? 어째야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뭇가지 부러져 날아가고 성난 파도 바다에 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그, 개개우 돌이, 뭐, 들어보면, 뭐, 뚱딴지 같은 소리 많이 해놓고 있죠, 잉? 나뭇가지 부러져 날아가, 태풍에. 그럴 때에 바닷가에 모두 사는 분들 생각해 보시오. 그 성난파도 어쩌니까 대단하지요, 잉? 성난파도 바다에 일고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개개우 돌이. 군인들의 암호와 같아요. 성자들은 이런 말로 해야만이 아주 속속들이 한마디라서 8만 대장경을 대장경 전체의 도를 주고받는 도입니다. 이 소리가. 이게 여기서 말로서 표현하는 이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죠? 예. 내가 6.25 때 이제 그 난리를 겪었는데 그, 저, 동쪽에는 인민군이 있고, 서쪽에는 대한민국 군경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있어요. 불악이. 실탄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공중으로 그냥. 밤에는 쏘면 그 실탄이 보이면 슉 날아가는 걸 보여요. 근데 그때 군인들 암호를 내가 들었는데, 암호! 그래요. 길거리 가다 밤에 만나면 암호 그래요. 막 그 방아쇠에 탁 손을 걸고 암호 그럽니다. 그러면 비둘기 그러면 귀 안 갑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비둘기에만 통과해요. 비둘기 그러면 아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방아쇠 그냥 담급니다. 그러면 죽죠. 예. 그러죠. 그 이제 이 개개의 도리를 도인끼리 깨달은 사람끼리 통하는 것은 비유컨대 그런 암호와 같다. 그냥 알아들어요. 그 군인들 암호는 사전에 귀를 짜야 알지만은 한 가지 틀린 것이 뭐였냐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이 개개의 도리 쓴 것은 전혀 서로 약속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부려 써도 그냥 착착 알아들어요. 그 사람 입술이 다시 운 입술 아랫 입술을 붓기 전에 알아버려요. 자 얼마나 빨리 아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도리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대답하면 아니요. 나는 이렇게 법문해도 법문을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그 생각하고 한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법문을 그 사전에 보고 연구해서 하면 그는 무슨 법문이냐. 얼마만큼 빠른 거인은 내가 과거에 깨달은 선지식 지금은 모두 일반화하셨지만은 11분을 모셨는데 그분들하고 대담할 때에 나는 언제든 그이 묻는 입술이 우아래 입술이 붓기 전에 대답했어. 단단한 공이 단단한 백을 향하여 날아가서 부득쳐 돌아오듯이 해야 돼야 생각하고 연구해서 대답하면 안 돼. 그거 안 걸 아니여 시기여 분별이여. 얼마만큼 빠르냐 이런 전혀 약속하지 않는 가운데 옆짝에서 마음대로 그 개그들을 부려서 쓰면은 상대방이 알아듣기를 뭐가 같으냐. 어째요? 언젠가도 내가 그 표현했죠? 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를 그 가는 바늘이 광속도로 지나가요. 광속도로 지나갈 때도 그 바늘이 동시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예. 끝트리가 차츰차츰차츰 들어옵니다. 이제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광속도로 지나가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로 또 광속도로 지나가는 칼날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광속도로 잘라간다면은 여기서 달나라까지 가는 광속도 몇 분이지? 몇 분? 예. 그런데 그걸로도 안 돼요. 광속도라 해서 다 한 빠르면 아니에요. 근데 광속도로 바늘이 싹 지나가도 바늘이 일단 그 거울 앞에 끝들이부터 차차차차 드러납니다. 그런데 깨달은 분들이 일체 종기를 이룬 그분들의 이 격의 도리를 서로 약속하지 않은 데서 주고받고 하는 도리는 그 광속도로 바늘이 거울 앞을 지나가거든 그걸로는 비유가 안 돼. 그냥 대급방만 착 하면 그냥 이미 다 알아버려. 입술이 다물어지기까지 기다릴 틀 아니야. 바늘은 차차차차 이렇게 지나간 것이 있지만은 일체 종기를 깨달은 그런 경지의 분들이 개교 도리를 써서 서로 알아차린 데는 그냥 통째로 그대로 다 바늘이 정말 그냥 거울 앞에 동시에 드러나 본 것과 같다. 광속도고 지랄이고 없어지 않아. 그냥 그 전체가 단박에 드러나 본 것 같다.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알아야 그것이 바로 한 것이오. 오늘쯤 시간이 되게 안 가네. 아, 그렇죠. 아직도 30분이나 남았네. 세 구절을 했는데도 30분이 남았어요. 아, 이런 시간이 얼렁 안 간 거, 이런 시간을 일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도인이겠어? 참말로.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아까운 사람이야. 예, 네, 할 수 없이 한 장 더 능지하겠네. 20. 본문에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거든 무심으로 공덕을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무심으로, 참 이 무심이 글자 그대로 보면 무심, 마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내지 마라. 그런 말, 그렇지 않아요. 무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무심이라는 무심은, 깨달은 이가 보림을 해서 일체종리를 이룬 분으로서 부동지에 들어가서 함이 없이 하는 경지를 무심이라고 그래요. 어째서 무심일까요? 상대적인 능소심에서 이루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데서 쓰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불보살들은 무심을 운용해 쓰는 분들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거든. 상대적인 마음을 떠나서 함이 없는 아무 마음으로 공덕을 행하여라. 거기서도 공덕을 행해야 돼. 금강경 23분을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넷상이 없는 데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놈을 닦을 것이 있겠어? 그런데 그 내상이 없는 데서 수 일체 선법이라야 일체 선법을 닦아야 구경지인 안욕따라 산맥산 보류 경지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심으로 공덕을 행하여라. 상대성 능소심을 여인 함이 없는 아무 마음으로서 공덕을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사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런 경지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 참 멍충해요. 멍청해요.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 대접받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예.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먼저 대접을 하십시오. 이것이 이런 마음을 행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이 있지 행하는 것은 공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마음으로 그 남을 먼저 공경하고 받들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내가 편해진 도리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참 편해요. 근데 내가 그런 공덕을 베품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받으려고 하면은 참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누가 그렇게 받들어주지도 않고. 또 깨달은 분은 그런 사상을 여인돼서 사상을 여인면은 능소 피아가 없는 경지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일체 선법을 닦아라 했습니다. 그리야 구경에 불지에 이르는다 그랬어요. 무심으로 공덕을 하여라. 형상 없는 상이거니 형상 있는 상들이 형상 없는 상이거나 형상 있는 상들이 모든 어부 근본인 것이니 형상 있다거니 형상 없다거니 그게 다 그 어부 근본이 되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능소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업을 짓는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처음으로 오니는 능소심이라는 소리를 못 알아듣겠지요. 이 느니 나니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능소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어부 근본이 몸은 없는 마음으로 응할진저 몸은 없는 마음으로 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몸이 없는 마음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란한 그런 본연 청정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오후에 그 고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림을 해서 부동우 경지에 이르러야 참으로 함이 없는 함우 경지에서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함이 없는 함, 부동우 경지는 뭐냐면은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두 문수, 보영 그러지요. 그런 분들의 경지가 십지의 경지인데 그 십지에 두 단계를 남겨놓은 보살 제8지가 부동의 경지예요. 그 보살 제8지에서 이제 굳이 십지에서 등강묘각 네 단계를 더 닦아 올라가면 거기가 굴지입니다. 석가모니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완벽한 부처님의 경지예요. 보살 팔지에서는 그 네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 경지입니다. 그러나 보살 팔지 경지만 가면 윤회 길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일체의 함이 없는 함으로서 일상을 지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몸은 없는 마음으로 응할진저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겠는가. 이보게 이모는 여자이고 숙부는 너나 없이 남자로세 그랬습니다. 이모는 다 여자지요. 남자가 이모입니까? 숙부는 다 남자지요. 예. 숙부가 여자입니까? 예. 이제 이 말도 역시 그러한 여러분의 그 천연한 나고 죽음이 없고 속박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천연한 여러분의 실체를 통째로 드러내 보여준 소리입니다. 이제 이런 도리를 이제 참고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신명 본문 11에 종행 없는 비춤이어야 최고로 미묘한 함이라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깨달은 이는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보아야 할 대문입니다. 우리 그 자리 종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종행이 없는 데서 비춤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비춤이랑 앞에는 비춤이란 것이 체가 되어 있지요. 여기서 비춤이란 것은 유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지만은 어느 말을 어느 곳에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이런 것을 일체종지를 이루지 않으면은 그것을 바로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종행 없는 비춤이라야 최고로 미묘한 함이라네. 최고로 미묘한 함이다. 미묘하다. 간바 없이 가고 한바 없이 하고 응한바 없이 응해. 정말로 미워하지 않냐 그 말이야. 참으로 미워하다. 그래서 부산 식구들은 묘자를 많이 줬어요. 아, 부산 분들은 묘한 분들입니다. 아직 부산서 사는 분, 앞으로 부산 분들은 잘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다 댕겨봐도 부산같이 복 짓는 데 없어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 앞으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에요. 베푸는 것이 없어요. 진짜예요. 각박이에요. 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디든지 보면은 사찰을 아주 이렇게 중수하고 아주 크게 불사를 한 데를 보면 부산뿐 안 찡긴 데가 없을 때다.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이에요. 욕지 정생산된 금생 수자시시요. 욕지 내생산된 금생 작자시시다 했습니다. 그 사람 정생을 보려면 지금 그 사람 받고 사는 것을 봐라. 그 사람이 겨울에 배 두드러 가면서 따뜻한 방에서 잘 먹고 잘 끼는 것을 보려면, 알려면 뭘로 알아요? 그의 봄에 씨 뿌리고 삼복도에 농사 가꾸어서 추수에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추위에 잘 먹고 잘 지내지요? 예. 그런 것 없이 노력 없이 잘 먹고 잘 지는 건 틀림없이 도둑놈이야. 그렇죠? 예. 도둑질 않고 어떻게 잘 먹고 살았습니까? 노력 없이 어떻게 잘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욕지 전생산대. 그 사람의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려면 금생 그 사람이 받고 사는 것을 봐라. 욕지 내생상된 금시 작자시시다. 그 사람의 내생에 어떻게 살란 것을 보려면 그 내생까지 갈 것 없다. 금생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짓고 사는 것을 봐라.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여름에 부지런히 가꾼 걸 보면 그 사람 겨울에 편히 잘 살 것을 보는 일이지. 그러지요. 근데 부산 사람 잘 살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 사람들 전부 묘자를 주었어. 묘한 분들이다. 어찌 묘해? 알지도 모든 것들이 그 좋은 일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묘해, 그게. 예. 그게 틀림없이 복지야. 복받아. 그래서 아니 나 이제 어찌 이렇게 사람이 어디 가서 미움받은 소리만 한가 몰라. 부산서 인심 먹고 다른 데 가서 인심 다 잃네 이제. 자, 이제 참말로 그렇게 종행이 없는 가 없는 천연한 체성을 여의지 않고 함을 짓는 것이 종행이 없는 함이지요. 그것이 미묘한 행위다 그 말이야. 최고로 미묘한 행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로 참다운 정법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하겠죠. 예. 이 법륜선사가 정말로 전후에 앞에서나 뒤에서나 보기 드문 분이요. 굉장한 분이요. 살아 생전에 이미 인가를 받기 전에 신통명이 다 나고 그것뿐 아니라 사자 범 구련이까지 안 와서 다 그 일을 옹호하고 시봉원해. 그래서 사조 도신대사 거기서 깜짝 놀란 자리 아니요. 거기는 도시 그 금 법륜선사 산지는 길이 없어. 극한절에서 그래요. 한 번 들어가더니 나온 일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봐서 거기가 도인 같습니다. 그리고 사조 도신대사를 글로 인도하지요. 예. 전등록에 나와. 한 번 그 산 중에 들어가서 나온 일이 없어. 이런 사람 갖다 부어서 굶어 죽어버렸어. 아마 등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미루어 생각하는데 그이가 도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십시오. 그러고 사조 도신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조 도신이 그거를 가자 아니나 다를까 범호랭이 큰 구랭이들이 그 주변에 득실거려. 이게 난모르니가 오니까 그냥 그런 구랭이들이 그냥 용트름을 하고 다니고 그냥 사자 범들이 그냥 사조 도신을 막 뛰어넘고 그냥 난리 방석입니다. 그런 분이 지은 글이에요. 그런 분이 깨달아서 깨달은 말을 법문에서 남겨둔 이 법문이에요. 봐요. 정행 없는 비춤이어야 최고로 미묘한 함이라네. 그러시니 여러분 그 자리 그러죠? 예! 그러면 됐지.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법 시대의 정법 해상에서 정법을 닦아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정개법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처로 보는 것은 가 없는 전처로서 함이니 능과 소가 없는 가운데 묘한 묘묘한 함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 못하니 어찌하여 하겠는가. 이런 이름 어떻게 있었는고 동시에 앞산과 뒷산을 봐라 그랬습니다. 뭐 이런 종이니 행이니 그 최고니 미묘하니 미묘하니 아니라니 이런 소리는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요. 어떻게 나왔냐 그 말이요. 그래서 옛 어른이 개구지 착이다. 정말로 우리 본본 도리를 볼 때에 도리를 볼 때에 벌써 입을 열면 그르쳤다. 그러니 이런 이름 어떻게 썼는고 한번 도신 법륜선사에게 한마디 던진 소리입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썼는고 한번 봐라. 앞산과 뒷산을 동시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냥 멀리 갈 것도 없네. 각자 앉은 뒷사람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봐. 만약에 안 돌아봐. 돌아봐. 봤죠? 예. 자기 뒤에 누가 앉은 것 지금 환히 알겠죠? 예. 자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봐요. 아 내가 그래도 실습이 훌쩍 이제 넘은 사람이 말이요. 지금 이런 둘이요. 야, 거의 73살 대야가. 이제 몇 달이시면 그러죠? 이? 이만하면 잘생겼지? 예! 근데 왜 안 봐? 아, 이만하면 괜찮게 생겼어. 자, 이제 괜찮게 아주 잘생긴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봐요. 나를 보는 그 나를 그대로 보면서 방금 뒤돌아본 그 사람을 동시에 보세요. 나도 보면서 뒷사람을 봐. 돌아보지 말고 이쁜 나를 얼굴은 계속 나를 보면서 나를 향해서 봐. 보면서 자기 뒤에 돌아봤던 그 사람을 동시에 나와 그 뒤에 사람을 동시에 봐보세요. 딱 봐봐요. 정말로 이 기름과 같은 그런 기틀이시면 방금 많은 사람들이 본연 청정한 그 자리를 깨달았으라고 봅니다.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 번 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인이 지니고 있는 여섯 신통까지 다 갖췄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여기서 오늘 저녁 법문을 접습니다.